listen 뭔가 달라진 오늘과 달아오른 네 표정이 말해 지금 손끝이 간지럽지 다 떠오른 모든 감춰둔 비밀 yeah 나만 아는 것들 그 향한 feeling 어제와는 다른지 하루에 수십 번 묻고 싶었던 question 내게 해 지켜줄게 난 궁금해 How was your day? 빼곡하게 채워 in my space Just tell me Just tell me now Just tell me 너에게만 허락할 결말 Your secret Your secret They stop hiding 빼곡하게 채워 in my space I'll spill it all about me I'll spill it all 빼곡하게 채워 in my space I'll spill it all Check the seal 마주쳤던 feel 뼛속까지 트릿하게 한 순간의 freeze 알고 싶어 너의 모든 All I want and need 새겨둬 여기 어때 기분이 나를 보는 feeling 숨길 수가 없을 걸 조금 더 come to me 묻고 싶은 걸 question 너에게 But I will wait 난 궁금해 How was your day? 빼곡하게 채워 in my space